긴장이 뛰어 오직 너만이 나에게 넘버원 널 사랑해 조금만 더 나 다가와줘 너의 손을 꼭 잡고 싶어 이 노래는 only for you 영원히 사랑해 I need your love, love, love 너의 두 눈을 보면서 약속해 네 곁에서 너만 사랑하는 맘 지킬게 너는 마치 마법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마부 이제 내 사랑에 빠져버린 바보 전부 너 때문인 걸 있슈 I fall in love with you 난 그저 널 바라보겠다고 약속해들 안에 벌레 죽고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데도 멈추지 않는 시계처럼 널 사랑하겠다고